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예,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예,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어제 제가 1절에서 13절까지 살펴보고, 이 14절에서 18절을 이제 스킵했는데,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13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14절의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들이 재물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까? 네. 재물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고 있음을, 사랑하고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눈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다 아신다.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의롭다 여겼음을 우리가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뭐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는 뭐 완벽에 가깝게 그렇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축복해 주셔서 또 부유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여러분, 실상은 율법을 잘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자기들 식대로 지켰던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보시면 율법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일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최초의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해석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런 해석들이 있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지키고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스스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비유입니다. 이야기예요. 실화가 아니라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왜 주님께서 하셨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 한 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색옷과 고운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자색, 특히 이 물감, 이 연료가 그 귀했기 때문에 이 자색옷은 왕이나 귀족과 같은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상위 1% 정도의 사람들만 이 옷을 입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집에 대문이 있는 넓은 저택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파티를 열고 그렇게 즐기면서 호화롭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표상,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은 일부러 그냥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핥더라. 20절에 정반대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나사로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푸어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지극히 가난한 사람. 누구에게 버려졌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잣집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주는 것으로 또 이렇게 도와주는 것으로 이렇게 먹고 살도록 그 앞에 부잣집 앞에 버려진 것입니다. 그는 상처투성이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뭐 욕창 같은 게 생겼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준에 보면 나사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표상입니다. 그의 죄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부정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아,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지옥에 갈 사람, 그렇게 판단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이 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완전히 뒤집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나사로는 죽었는데 천사들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의미했습니다. 세상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던 상처투성이고 부정한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지 나사로.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쇼크였겠죠.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는지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한 가지 추측해 본다면 그의 이름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자. 결국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를 아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포커스는 그 다음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바로 부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 있고 또 흠모할 자라고 여겼던 그 부자가 불꽃이 가득한 그 음부,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날마다 즐기며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인데 지금 지옥의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그 꺼지지 않는 불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자기에게 떨어뜨려주면 자기가 시원해질 것 같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뭐 간청하고 있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바리새인의 기준대로라면 반드시 천국에 있어야 될 것 같은 부자가 지금 왜 지옥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보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받았다면 이 좋은 것을 주신 분이 있겠죠. 여러분, 누가 이것들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네.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이 부자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즐기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집 앞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죠. 또 나사로를 칭해서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부자가 나사로를 알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사로의 형편을 알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 나사로를 불쌍히 여겼을 것이죠. 여러분, 어제 불의한 그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대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그 다음에 작은 것,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기준대로 보면 그 재물로 친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그 영혼들을 섬기고 또 그 섬겨서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바로 앞에 있는 나사로를 돌보고 베풀고 그래서 세워주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왜 부자가 그렇게 썼을까요? 그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죄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죄죠.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 부자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7절과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 부자가 음부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물을 떨어뜨려 달라, 또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에 나사로를 보내고 내 형제가 다섯이 있다. 예. 자기 집, 자기 형제만을 그 가운데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구약의 말씀,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 그 구약의 말씀 성경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요약하고 요약하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무엇이 구약에서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도 이와 같다는 건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핵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30절과 31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가 다시 한번 나사로를 보내주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 회개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권함을 받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친구였던 나사로, 그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데 그 바로 다음 장면에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고 예수님이 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한 사람만 죽으면 된다.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다고 그들이 작정했다고 53절에 11장 5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던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했던 그 경비병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퍼뜨리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전혀 믿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이 본문의 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바로 그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 부끄럽지만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제 기준에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은데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부자였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그 유기성 목사님이 하셨던 그 설교 중에 그분이 그 설교 중에서 그 미국의 환경 전문가인 도넬라 메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던 세계가 만일 100명의 사람이라면 라고 하는 책을 인용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2003년, 2002년 정도에 쓰여진 책인데요. 세계 인구를 지금 한 60억 정도 되는데 100명으로 축약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만약 자신이 대학 교육을 받았다면 한 명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두 명, 100명 중에 2명, 2% 안에 든다는 겁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아니면 집에 동전, 여러분 집에 동전 다 굴러다니시죠? 예, 그 정도 되면 8명 안에, 8% 안에 드는 사람이고 또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7% 안에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몇 퍼센트 안에 드세요? 제가 딱 보니까 저 상위 1%더라고요. 예,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이 정도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소득이 한 3만 불 그 뭐 좀 몇 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소득이 한 3만 불 정도만 돼도 상위 1% 0. 몇 퍼센트라고 합니다. 1%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이 부자인 것, 부자처럼. 하나님이 많은 부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여기 다 죽으면 당연히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비유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부자와 이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보면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착각 가운데 빠져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뜻이 있겠지만, 여러분, 어제와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결국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에게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가정과 또 사명과 이 직장과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벌었으니까 내 물질, 나에게 주어진 거니까 내 시간,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재물이 우리의 믿음의 실상, 실체를 여러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여러분 그만큼 이 재물의 유혹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당신의 지갑이, 당신의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정말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저기 멀리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지금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 또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것도 유기성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건데 그 칼럼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것 때문에 참 공감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것이 분명하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더 먼저인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 뜻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궤도를 수정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겼던 그 모든 영역들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뜻이 분명한데,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고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그렇게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결단하시고 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